내리며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며 내가 간직하는 서울이 상륙이 잊혀질까.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꽃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나를 유혹함 아니라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 놓으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나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아서 좁은 세상을 불련한 새처럼 모두 낡은 기억을 이제는 몰아내고 싶어 잦은 슬픔을 지금은 모두 안녕 창백한 거리를 달려가고 싶어 드러나지 않는 가슴 속 마음과 함께도 어두운 조명에 얼굴을 적셔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나의 친구여 잦은 슬픔은 지금은 모두 안녕 흐르는 시간에 씻긴 탓인지 퇴색한 추억은 너무 지쳐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자유롭다면 부러워하던 친구여 비가 내린 여름날 하늘에 눈높게 걸친 무지개를 보고 부르던 함성은 전기줄 위에 윙윙거리네 여름 어둠에 유난히 빛나고 자정을 알리는 시계소리에 잠이 깨어 낡은 기억은 이제는 몰아내고 싶어 잦은 슬픔은 지금은 모두 안녕 흐르는 시간에 씻긴 탓인지 퇴색한 추억은 너무 지쳐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버린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자유롭다며 부러워하던 친구여 비가 내린 여름날 하늘에 등어깨 걸친 무지개를 보고 부르던 함성은 전기줄 위에 윙윙거리네 지나온 내 모습이었지

따스한 달빛 한 줄기 흐르고 작은 별빛 하나 불러와 외로운 내 맘 달래본다. 어릴 적 보고 봤던 따스한 달빛 한 줄기 흐르고 작은 별빛 하나 불러와 외로운 내 맘 달래본다. 어릴 적 보고 봤던 I'm not afraid. 잔잔한 내 작은 가슴 위로 고운 설레임 하나 남겨준 너. 호수 위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차가운 이별의 말 남기고 떠나간 너를 그려보다 작은 설레임 큰 밤은 지난날의 설레임 이제 내겐 다시 없으리.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차가운 이별에만 남기고 떠나간 너를 그려보다 작은 설레임 큰 밤은 되었으니 아마 작별의 말 못하고 눈물 어린 눈짓으로 보내네. 잘가 잘가 지난 날의 설레임 이제 내겐 다시 없어. 지난 날의 설레임 이제 내겐 다시 없으리. 잊히지 않는 오래전 기억처럼 혼자 있어도 마음은 평온하질 않아 맑은 나의 마른 가슴에 웃고 바퀴 짜고 하늘 내일이면 멀리 떠나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 time.